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우리의 자주적 권리인 전쟁 억지로 강화 조치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대조선 족대시 책동과 군사적 광란으로 이 땅의 침략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전쟁은 총과 총의 대결이 기존의 사상과 의지의 대결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불의를 단호히 징벌하고야 말 기상안고 미울적인 노래를 부르며 통일대전의 그 시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제와의 전면 대결전에 나선 우리 청년들과 학생 소년들의 가슴 속에도 소중한 꿈과 미래를 지켜주고 꽃피워준 고마운 조국을 한 목숨 바치어 보위해갈 일념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들은 그대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종이의 대결전에 떨쳐나선 이 나라 천만 군민의 전선타는 가요로, 원수 경멸의 가요로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 소년들과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소년 빨지산의 노래.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의 군대가 되자. 봄이 녹슬어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다음 본 화점은 내가 마구리.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하나밖에 없는 저곡을 위하여. 이상 노래 6곡 보내드렸습니다.